하게 해줘. Yeah, I wanna kiss you, baby. 내가 너의 남자라 말해줘. Yeah, 네 거리 위를 걷자. 다들 부러워할 거야. 오늘 넌 내게만 해. 사랑한다 할 거야.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내 품 안에 들어왔으면 해. 작아지는 것 같아. 근데 보고 싶어 now. 두근두근대는 내 심장 널 향해 뛰네. 왠지 모르겠나 네 앞에 있으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아. 너무 보고 싶어 now. 두근두근대는 내 심장 널 향해 뛰네. 너의 예쁜 눈을 보고서 대체 누가 아무 일 없겠어. 저기 좀 봐 남자들 다 너 하나만 쳐다보잖아. 섹시한 네 다리를 두고서 대체 누가 다른 걸 보겠어. 저기 좀 봐 남자들 다 나에겐 전부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내 눈 안에 들어왔으면 해. 여자는 없을 거야. 너를 생각하면 나 심장이 떨려와. 이 세상에 너보다 예쁜 여자는 없을 거야.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내